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이 부분만 딱 떼어놓고 읽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 주의 말이다. 이 말씀을 대언하는 이 예레미야의 이야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정말로 위대한 위로, 희망적인 위로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라는 것을 정말 아주 깊이 있게 느낄 수 있게 되죠.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직접 듣는 제1청자들은 과연 오늘 우리가 느끼는 것과 같은 이런 희망적 위로, 친근한 하나님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느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본문의 맥락 속에서 이 말씀을 읽는 훈련을 좀 거듭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속한 예레미야 29장의 1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이 1절은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떤 성격인지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우리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예언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보낸 편지로서 포로로 잡혀간 장로들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들을 비롯하여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빌로니아로 잡아간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온 백성에게 보낸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편지입니다.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의 면면이 참 대단하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장로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제사장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자들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힘께나 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주름 잡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기득권을 엄청나게 누리던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레미야가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런데 이 편지가 보통 편지가 아닙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또 읽어봅시다. 29장 2절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때는 여고냐 왕과 그의 어머니와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술자들과 대장장이들이 예루살렘을 떠난 뒤이다. 이 편지는 유다왕 시드기야가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에게 보낸 사반의 아들 엘리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리아를 시켜 바빌로니아로 전달하였다. 다음은 편지의 내용이다. 여러분, 이 편지가 어떤 편지입니까? 유다 왕 시드기야가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에게 보내는 공식 편지에 딸려 보낸 부속 편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편지는 개인적 감정과 생각을 담은 글이 아니라 매우 공식적인 글이라는 거죠. 왕이 주고받는 서신에 함께 딸려 보내는 굉장히 중요한 공식적인 문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은요, 유다에 있을 때 고관 대작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졸지에 자신들이 누리던 권세를 박탈당하고 바벨론에 잡혀와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에서 그들을 아무리 잘 대해준다고 해도 그들은 자신들이 유대 땅에서 누렸던 그 권력의 단맛을 잊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들었겠죠. 속히 돌아가고 싶다. 여기 낯선 땅 싫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보낸 편지의 내용을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이야기는 별로 듣고 싶지 않습니다. 29장 앞에 나오는 28장의 내용에는요,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등장하는데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멍에를 신속하게 꺾어버리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이 말을 더 좋아했습니다. 당연하겠죠.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예레미야가 공식적인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5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오면서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곳에 집을 지어라. 그리고 정착해라. 과수원도 만들고 그 열매도 따먹어라. 너희는 장가를 들어서 아들, 딸 낳고 너희 아들들도 장가 보내고 너희 딸들도 시집 보내라. 그래서 그들도 아들, 딸을 낳도록 해라. 너희가 그곳에서 번성하여서 줄어들지 않게 하여라. 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이 평안을 누리도록 노력하고 그 성읍이 번영하도록 나에게 기도해라.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레미야를 통해서요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들, 자신의 삶에서 실패란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들, 그런데 지금 잡혀가 있는 이들, 예전에 기득권이었지만 지금은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들을 향해서 손쉽게 세상의 힘을 이용할 수 있었던, 그러나 지금은 전혀 이용할 수 없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내 맘대로 살 수 없는 그곳에 정착해라. 내가 세상을 다스리던 삶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자가 너를 다스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보아라. 그 땅의 통치자들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해지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기득권자로서 아무 걱정 없이 아무 어려움 없이 살았던 그런 사람들에게 낯선 땅에서 그 땅이 주는 긴장 속에서 살아가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바로 이 말을 전하고 있는 거죠. 이전엔 기득권자로 살았지만 그리고 아직도 자신들의 권세가 신속하게 회복될 것이라고 믿고 싶어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겁니다. 너희는 권세를 누릴 수 없는 곳에서 약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집을 짓고 직업을 가지고 자녀를 낳으면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예전에 한가락시켰던 그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요? 여러분 그들은 그따위 말에는 조금도 관심을 두지 않았을 겁니다. 듣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약자가 되어서 남의 눈치나 보며 살아가야 하는 삶, 그런 삶 따위, 그런 삶이 내 삶에 찾아올 거라고 몹시 분개했을 겁니다. 그들은 약자로 사는 거 싫었을 겁니다. 아니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전혀 몰랐을 겁니다. 가능한 한 빨리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끝나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말하는 70년, 야 웃기지 마,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가 여기 머무른다고? 아니야, 우리는 신속하게 돌아갈 거야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고향 땅에서 유다 왕의 명의로운 그 편지 속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바벨론 땅에 정착해라.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반응은 어땠을까요? 분명히 이랬을 겁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자신을 조롱한다고 여겼을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자기들을 조롱한다고 여겼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29장의 28절 한번 볼까요? 28절은 이 내용이 나옵니다. 이 편지를 받은 다음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예레미야의 편지를 받은 사람들 중에 스마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편지를 받았어요. 이 편지를 받고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스바냐 제사장에게 다시 편지를 보낸 내용이 등장합니다. 편지를 받은 다음에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다시 편지를 보내요. 28절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는 바빌로니아에 있는 우리에게 아직 때가 멀었다고 하면서 이곳에서 정착할 집도 짓고 과일을 따먹을 수 있도록 과수원도 만들라는 전갈까지 보내 왔습니다. 여러분 이 뒤에 숨어있는 감정이 어떤 겁니까? 기분 나쁘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는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으니 그의 입을 막아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약자들의 형편에 자신들이 오래도록 위치한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바벨론 땅에 정착하고 집을 짓고 직업을 얻고 자식을 낳으며 살아가라는 말씀은 포로로 잡혀간 이들을 조롱하는 말씀이었던 걸까요? 여러분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자기가 조롱을 당했다고 느끼잖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그들을 조롱하시는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70년이라는 시간이 되면 정확히 너희를 다시 데려오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 전달해 주고 계시죠. 말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은 내가 잘 알고 있어. 내 계획은 무엇이냐면 너희에게 번영을 주려는 것이다. 너희에게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그 땅에 정착하여서 너희들이 그 땅에서 낯선 땅에서 낯선 자로서 약자로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될 때 내가 너희에게 계획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번영이고 희망이야 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요 바벨론이라는 낯선 땅에서 예전과 달리 약자로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도저히 희망으로 들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희망을 얘기해요. 그런데 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희망이 생기는 걸까? 그들은 가늠할 수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포로가 되어 갔다는 사실은요 아무리 그곳에서 그들을 잘 대접해 준다고 해도 더 이상 예전의 자신의 모습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그들은요 당연히 바뀌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들이 만약에 예전의 삶의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면 그들은 조금 더 바뀌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포로로 잡혀간 그 자리에서 그들은 바뀌어야 했습니다. 그들이 예전의 자리에 있었다면 일어날 수 없는 그 변화의 가능성이 그 낯선 땅에서 시작될 수 있었던 겁니다. 자신이 기득권이었다고요? 이제 그 땅, 바벨론 땅에서는 그것을 인정해 줍니까?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죠. 더 이상 대접을 받으며 살 수 없는 그곳으로 보내진 것입니다. 삶의 자리가 강제로 변화된 그곳에서 그들은 예전에는 도저히 경험할 수 없었던 낯선 땅에서 약자로 살아가는 경험을 해야만 했던 겁니다. 그 땅에 가서 약자로 살아갈 때 기득권의 눈치를 보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삶인지 괴로운 삶인지 배워야 했습니다. 그 땅으로 낯선 땅으로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공평과 정의가 왜 필요한지를 약자가 되어서 배워야만 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너희가 바벨론 땅에서 나를 요청하고 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그 호소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이 되어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라고 위로하시는 거죠. 희망을 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낯선 땅에 가서 너희들이 이전에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었던 약자로 사는 삶을 경험해보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보고 그들에게 공평과 정의가 왜 필요한지 깨닫고 와서 나에게 호소하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겠다라는 거죠. 그들은 스스로 깨달아야만 했던 겁니다. 그럼 질문을 좀 던져보죠. 이 말씀을 받고 나서 즉각적인 반응은 거절이었습니다. 말도 안 돼요. 예레미야 입을 막아주세요. 우리는 곧 돌아갈 거예요. 처음에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을까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지 않았던 곳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와서 약자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배웠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말하냐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가장 잘 서술한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벨론 포로 때입니다. 이스라엘 성경에 굉장히 많은 부분은 포로 시기 때 기록이 됩니다. 포로가 되어서야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록할 수 있었어요. 그들은 고관대작으로서 힘께 났었던 자리에서 밀려나 바벨론 땅으로 건너와서 낯선 땅에서 약자로 살아가는 법을 경험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그때야 가장 잘 이해했고 그때 가장 잘 서술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의 자리를 완전히 잃어버린 그곳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이 어때야 하는지 더 온전하게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죠. 다른 어떤 때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헤아릴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역사가 어디서 어긋나기 시작했는지 그들은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왜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게 되었는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왜 70년이라는 생활이 필요한지 깨달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 시대 때에 모세와 예언자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록해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기만 했나요? 그것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근본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율법이 담고 있는 풍성한 삶의 원리들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예루살렘에만 계신 게 아니구나. 우리들이 익숙했던 그곳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구나. 지금 하나님은 여기 낙선 곳, 낯선 땅에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 우리의 삶의 자리도 함께 계시는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낯선 땅에서 삶의 기득권을 모두 잃어버리고 어쩔 수 없이 약자가 된 다음에야 약자들의 삶을 이해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깨닫게 된 거죠.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은요, 이것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자신은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들이 누렸던 권세를 얻은 것이 아니었구나. 자신은 누를 것 상관없이 그저 주어진 넉넉한 것으로 살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내가 강자로서 당연하게 여기는 이것들, 야, 사는데 이 정도는 필요하지 않아? 라고 당연하게 여겼던 이것들을 약자들은 정말 목숨을 걸고 투쟁해 얻을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너무 익숙하게 얻을 수 있는 이것이 실제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얻기 힘든 것이었구나. 약자들은 목숨을 걸고서야 겨우 얻을 수 있는 것을 나는 여태껏 은총이라고 생각하며 넉넉하다고 생각하며 누리며 살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회심하는 마음으로 포로된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글로 남기게 되었던 겁니다. 수많은 성서의 글들을 쓰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포로로 살아가는 그 시간, 낯선 땅에서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야만 했던 그 시간은 오히려 그들을 바른 사람으로 만들어준 시간이었습니다. 낯선 땅으로 가서 자신들이 누군지 깨달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포로들에게 낯선 곳에서의 시간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갈 때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는구나.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된 겁니다. 낯선 땅에서 살아봄으로써 그들은 자신의 삶에 대한 바른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낯선 곳으로 보내시는 경우가 종종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때 하나님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하나님, 저를 왜 그런 데 보내세요? 하나님,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이곳으로 저를 왜 보내십니까? 하나님,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라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할 불평을 쏟아놓을 만한 그 낯선 땅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 당신의 의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은 이렇다고 말합니다. 재앙이 아니다. 번영이다. 너희의 미래에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낯선 땅으로 보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낯선 곳으로 보내시는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가 완전히 바뀌어서 지금 이대로의 모습으로는 살아갈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 새롭게 변화해야 하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는 도무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옮기신다는 것. 그러나 그곳에서 나는 낯설어서 정말 두려워서 공포 가운데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거기로 보내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번영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라는 것.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낯선 곳으로 보내실 때 너 고생 좀 해봐라, 하나님이 우리를 치셨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헤아려보고 그 삶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며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위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를 낯선 곳으로 보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낯선 곳으로 보내실 때 잠잠하게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이 낯선 곳에서 내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하세요. 나는 지금 너무 낯설어서 공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가장 잘한다. 번영이다. 희망이다. 너희를 살게 하는 것이다. 너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이 낯선 땅에서 제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낯선 곳으로 보내셨는데 제가 변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으며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낯선 곳에서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